날 떠난 나를 떠올려 보면 유난히도 따뜻한 오후에 그제서야 보인 너의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었지. 가는 너는 어땠을까? 나를 뒤로 두고 가던 넌 아팠을까? 바보 같은 생각만 반복하다가 아직 눈물이 나. 참 지나온 일인데 자꾸 생각만 날인 걸 아는데 밉게 너무 밉게 그날에 네가 그날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해 눈물이야. 떠난 너도 울었을까? 그때 우리가 기억이나 날까? 변한 게 없는 내 하루는 그날을 살아. 아직 눈물이 나. 한참 지나온 일인데 자꾸 생각만 나. 돌아갈 수 없는 날인 거라. 그대로인데 자꾸 생각나.